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아흐산 부칼리파 주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3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. 김영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했습니다.